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고 양형섭 동지의 연구를 찾으시어 깊은 애도의 뜻을 표시하셨습니다. 조선노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이신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김일성 훈장, 김정일 훈장 수훈자인 전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부위원장 양형섭 동지의 서거에 점하여 5월 14일 고인의 연구를 찾으시고 깊은 애도의 뜻을 표시하셨습니다. 조선노동당 조항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들인 최룡해 동지, 조영원 동지, 김덕훈 동지, 박정천 동지, 리병철 동지와 당조항위원회 비서인 리일한 동지가 함께 참가했습니다. 수도국이 울리는 장례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와 위대한 용도자 김정일 동지의 충직한 혁명 전사이며 우리 당의 혁명 사상과 위업을 굳건히 옹호 고수하고 빛내는 데 공헌한 로 혁명가를 잃은 비애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보내시는 화환이 고인의 연구 앞에 진정됐습니다. 김정은 동지께서는 우리 인민정권과 사회주의 제도의 강화 발전을 위하여 조국의 부강 번영과 인민의 행복을 위하여 자기의 모든 지혜와 정력을 다 바친 양형섭 동지를 추모하여 묵상하셨습니다. 김정은 동지께서는 높은 당성과 혁명적 원칙성을 지니고 한생을 변함없이 당과 혁명 앞에 조국과 인민 앞에 충실하여 온 귀중한 혁명 동지를 잃은 비통한 마음을 안으시고 양형섭 동지의 연구를 돌아보셨습니다. 김정은 동지께서는 고인의 유가족들에게 심심한 조의를 표시하시고 따뜻이 위로해 주셨습니다.